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성과를 경축해서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에서는 강연회가, 나이지리아의 에누구주에서는 도서전시회가 최근 진행됐습니다. 러시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.